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거두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 천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여러분들 혹시 왕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왕이나 왕자. 그런 기회가 별로 없죠? TV에서만 보죠?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던가요? 옛날 왕들 보면 네, 화려하고 또 돈 걱정하지 않고 뭘 걱정하지 않고 살죠? 또 외세의 침략 이런 건 걱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땅을 더 크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겠지만 뭘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또 뭐 물 먹고 싶으면 누가 물 다 갖다 주죠. 물 먹고 싶다면 물 갖다 주고 뭐 먹고 싶다면 다 해서 갖다 바치고 그리고 뭐 얘기하면 다 그대로 하죠. 이리 와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네. 그리고 또 궁중에 맞는 그런 예절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왕자 보면 한 왕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왕은 백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에 앉아있죠? 그런 왕이라면 어떨까? 만약 왕인데 자기 백성도 없고 신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이러면 그 사람을 왕이라 하나요? 왕이어도 왕 같지 않겠죠? 거의 사실 먹고 살려면 당장 구걸 해야 되는데 누가 거지라고 그러지 왕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왕이라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 오늘 하느님의 아들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도 어떤 생각하시나요? 하느님의 자녀 그 왕의 자녀보다 더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야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보면 하느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모습을 누가 제일 잘 보여주셨던가요? 하느님의 아들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모습, 이 모습들을 하셨나요? 원수를 사랑하셨던가요? 그쵸?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오셨는데, 아, 돈 많이 벌어야지 하면서 막 돈 벌러 다니고,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뭐 시험을 준비하는가, 뭐 군사를 모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느님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하느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거 생각이 들까요? 세상의 것들을 막 원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 사랑하는 그 모습, 그런 걸 다 포용하는 그 넓은 모습을 볼 때, 아, 저분이 하느님이구나, 저분이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바로 그런 하느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하느님의 자녀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느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미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 알고 있죠.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아, 하느님의 자녀답게 산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예,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런 모습으로 자꾸 채워가야 할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화나는 거 더 한 번 더 참을 수 있고, 또 좀 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것들 좀 더 도와주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 부분들을 그런 모습으로 채워갈 때 언젠가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누군가 우리 보고 아, 저게 바로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구나 하고 얘기할 때가 오겠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느님 나라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다 배워야지 거기서 정말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겠죠.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 동안, 하루 몇 시간 안 남은데 그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그 모습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을까, 잠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